남자 경찰이 여자를 구타하면 3개월 투어. 같은 경찰이 고양이를 발로 찼을 때는 5년 투어.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실제로 내려졌던 판결입니다.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 드시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지금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그 판결만큼이야 불공평하지는 않더라도 같은 일에 대해서 내려지는 그 벌이 좀 서로 너무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곧 생깁니다. 똑같이 무단횡단을 했는데 지금은 범칙금이 5,000원이지만 1995년 1월 1일부터는 5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지금은 10부제를 위반하더라도 차를 가지고 회사 주차장에 못 들어오는 정도지만 1995년 2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너무 불공평하다고요? 글쎄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화 레인맨 중에서 아이코 아이코 벨리 시스터즈의 노래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법물동의 최창호 군 형님과 잘 들으셨겠죠? 자, 이 아이코 아이코가요. 스펠링이 IKO라서 잘못하면 이코 이코 되기 쉬운데 제가 오늘은 제대로 부른 것 같습니다. 경남 거창 위천면의 김미자 씨 그리고 하이텔의 정진영 씨께 정민영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영화 라스트 콘서트 중에서

기쁨.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기쁨 하나.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상. 비너스 슬링컷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컷 브로. 사랑의 비너스. 내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남자의 눈물이 만나 복수가 시작된다. 가차없이 단 한 번에 사랑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세계를 긴장시킨 톰 클랜시의 최신작 복수. 서점에 있습니다. 회사출판 고려원. 여보세요. 그냥 많이 맞았지? 나 휘재야. 맛있는 삼양라면 네가 끓여주면 사랑 스프가 더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 이야, 정말 맛있다. 맛있는 삼양라면이야.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죽은 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어느 날 메마른 한 남자의 가슴에 두 여자가 다가왔다. 우리들 젊은 날의 가슴 저린 비망록. 박상우 장편 소설 서울 그리고 트라이앵글. 도서출판 해냄. 야, 4번 답 좀 보여줘.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안 읽었니? 여자친구, 설거지, 여드름, 용돈, 유머, 하품. 어때? 멋쟁이 아버지의 충고. 부끄러운 A학점보다 정직한 B학점이 낫다. 딸에게 주는 엄마의 충고. 프랑스 향수보다 마음의 향기가 오래간다. 도서출판 비전. 극해받은 젊음의 좌절과 고통. 극한과 도전이 돌출한다. 화학원 아이들. 사랑을 반납하고 청춘을 저당 잡힌 천재들의 광기어린 도전작. 한국판 공부벌레들의 이야기. 화학원 아이들. 도서출판 김영섭. 처음 만났지만 그 남자의 향기라면 유혹받고 싶었다. 신선한 향기 맥스웰 블루프. 누구야 저 남자? 새로 왔어요. 신선한데? 맥스웰 블루웻. 94년 한 해 동안 저희 현대자동차를 아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새해에도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텔의 김시영 씨, 친구 형준 씨가 들으셨을까요? 임준희 씨도 예전에 신청해 주셨고요. 김승모 씨, 박원식 씨, 그리고 광주의 기흥 씨가 신청해 주신 곡. 보이조즈가 부른 크라잉 게임, 닐 조던 감독의 크라잉 게임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크라잉 게임은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우선 그 한 가지, 게이로 등장한 제이 데이비슨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여자가 아니라 남성이라는 사실, 영화가 다 끝날 때쯤에나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닐 조던 감독의 완벽에 가까운 시나리오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에는 동성연애와 함께 인종 문제, 테러 문제, 정치 문제, 이렇게 그 헐리우드가 싫어할 만한 소재들은 아주 가득가득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영화 크라잉 게임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영화 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더한 시나리오, 또 치밀한 스토리라인이 재미를 한층 더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닐 조던은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시나리오의 크라잉 게임을 우리는 하마터면 못 볼 뻔했습니다. 크라잉 게임은 닐 조던이 1983년에 써놓은 병사의 아내, Soldier's Wife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인질로 잡은 여인과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의 멜로드라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닐 조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다른 남자의 여자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남성 심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영화인 모나리자를 촬영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면서 이 계획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음악 한 곡 들어보죠. 크라잉 게임 중에서 Live for Today 띄워드립니다. 서울 노원구월계 삼동의 전미선 씨, 이 곡 어떠셨습니까? Live for Today, 영화 Crying Game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Crying Game의 감독이자 우리나라에 곧 개봉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의 감독, 닐 조던, 바로 오늘 FM영화 음악의 주인공입니다. 자, 닐 조던이 86년에 만든 영화 모나리자는 비틀즈의 멤버인 조지 해리슨이 제작 총지휘를 맡은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영화는 크라잉 게임처럼 스타 한 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 오랜 형무소 생활을 마감한 중년의 남성 조지는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흑인 고급 창녀인 시몬을 만나죠. 이 영화 모나리자는 처음에는 스릴 넘치는 선란 이야기로 시작되다가 곧 조지와 시몬의 사랑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바로 이 영화의 스타가 조지 역을 맡은 밥 호스킨스인데요. 그는 그 해에 깐느 영화제 또 골든글로브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독식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참 야비하면서도 순정적인 그런 중년 남자의 원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나리자를 어떤 영화라고 말할까요? 참 애매해요. 근데 망상과 정열, 한마디로 이 두 단어가 테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형무소에서 살다 나와서 중년이 돼버린 남자, 그리고 그가 사랑에 빠져버린 고급 창녀. 이들의 현 상황은 비상구 없는 일상입니다. 그래서 닐 조던은 냉랭한 느낌의 스릴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상구에 대한 망상과 또 탈출하고 싶은 정열로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사실 이런 설정이 닐 조던 감독의 일관된 영화적 성향입니다. 닐 조던은 이렇게 비전 없어 보이는 상황을 낭만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요. 크라잉 게임에서도 그렇지만 모나리자에서도 그렇고 또 역시 이 모나리자에서도 아주 근사한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네 킹 콜의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are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Mona Lisa, Mona Lisa. 서울 강동구 고덕 2동의 서희성 씨,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행 2동의 문희선 씨, 내킹꼬리 부르는 모나리자 잘 들으셨습니까? 똑같은 영화 제목이죠. 모나리자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영화가 미국에서 참 커다란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닐 조던은 아예 헐리우드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 바람에 크라잉 게임의 전신인 병사의 아내 Soldier's Wife는 또다시 미뤄졌고요. 닐 조던은 그 당시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두 편의 영화를 만듭니다. 86년 작품인 High Spirits와 We Are No Angels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두 편 다 비디오로 피터 오툴의 유령 호텔 또 천사 탈주라는 제목으로 출시됐죠. 피터 오툴과 데를 하나가 주연한 High Spirits는 그 비디오 제목 그대로 폐허 직전에 있는 호텔 주인이 호텔을 살리기 위해서 유령 소동을 벌인다. 이런 내용의 코믹 호러물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와 숀 펜이 주연한 We Are No Angels 역시 코미디였죠. 두 탈옥수가 아일랜드의 한 작은 마을에 가짜 신부로 나타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진짜 신부로 알고 기적을 바라죠. 그래서 소동이 한바탕 벌어지고 가짜 기적을 베푼 두 사람은 교묘하게 마을을 떠나는 이런 내용인데요. We Are No Angels 같은 경우는 닐 조던으로서는 좀 예외로, 그러니까 닐 조던은 보통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를 자신이 직접 써왔는데 이 영화에서는 시나리오 작가 중에 최고로 꼽히는 데이빗 마멧이 맡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닐 조던의 영화 중에는 최악이다, 아주 졸작이다 이런 혹평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닐 조던은 이 두 편의 영화를 찍고 나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자신은 코미디에 재능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앞으로 다시는 헐리우드의 주문대로 영화를 찍지 않겠다는 것. 이렇게 혹독하고 처절한 실패를 겪은 뒤에 닐 조던은 고향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바닷가 마을의 여름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 미러클을 만들지요. 이 미러클은 말하자면 닐 조던에게는 휴식 같은 영화였는데요. 17살의 지미는,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 지미는 클럽 색소폰 연주자인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미는 미모의 중년 여인에게 그만 빠져버리는데요. 9년차 아일랜드를 찾아온 미국 여가수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는 지미의 생모였고 이 사실은 아버지와 그녀밖에는 모릅니다. 아버지와 미모의 여가수, 그러니까 어머니, 그리고 지미 간에 심각한 감정 대립이 벌어지고 결국엔 지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또다시 어머니와 이별을 하고 만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미러클 91년에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우수 비평가상을 수상했죠. 역시 닐 조던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참 이 미러클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마치 안개처럼 뽀얀 아름다운 장면들일 겁니다. 남녀 간의 섬세한 감정 표현을 닐 조던 감독은 이런 환상적인 장면으로 대신했죠. 특히 영화 속에서 어머니인 비벌리 단젤러가 스타더스트를 부르고 아들이 이 노래를 듣다가 피아노로 반주하는 장면, 참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잊지 못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그 장면 들어보죠.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립니다. Okay, okay, okay. Let's have a bit of quiet for a song from Miss Baker. Yeah! Yeah! And now the purple dusk of twilight time steals across the meadows of my heart. High up in the sky, the little stars climb, always reminding me that we're apart. You wandered down the lane and far away, leaving me a song that will not die. Love is now the stardust of yesterday, the music of the years gone by. Sometimes I wonder how I spend the lonely night, dreaming of a song. That melody haunts my reverie, and I am once again with you. When our love was new, and each kiss an inspiration, but that was long ago. Now my consolation is in the stardust of a song. Beside the garden wall, when stars are bright, you are in my arms. The nightingale tells his fairy tale of paradise where roses grew. Though I dream in in my heart, it will remain my stardust melody, the memory of love's refrain. Where did you learn to play that song? My father. Your father gone. 영화 미러클. 비디오 제목은 두 번째 이별이라고 돼 있죠. 그 중에서 스타더스트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 미러클을 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네일 조던. 그런 후에 드디어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던 병사의 아내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제목을 Crying Game으로 바꿉니다. Crying Game. 원래는 1964년에 네이브 베리가 발표했던 노래 제목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청소년 시절에 듣고 네일 조던은 아주 감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노래의 제목을 자신의 영화 제목으로 그대로 쓴 거죠. 자, 이 네일 조던은 1950년생입니다. 아일랜드에서 태어났고요. 어린 시절에는 화가였던 어머니 영향으로 그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쓰기, 음악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아서 그룹의 색소폰 주자로 전국 순회 공연을 하는가 하면은 TV 대본을 써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더블린 대학을 졸업한 뒤에 그는 교사, 배우, 가수 참 여러 직업을 전전했는데요. 그러다가 1976년에 첫 단편집인 튀니지아의 밤, Night of Tunisia and Other Stories를 발표해서 가디언 픽션상을 수상합니다. 그 후에도 뭐 글을 계속 썼어요. 뭐 과거니, 야수의 꿈 이런 두 편의 장편 소설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설가로 또 각본가로 활동을 시작한 닐 조던은 81년에 존 보맨 감독의 엑스칼리버에 참여하게 됩니다. 닐 조던은 그 이전에 존 보어맨 감독에게 시나리오를 써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엑스칼리버의 시나리오 작업에도 함께 참여하게 된 거죠. 그는 또 이 영화의 촬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현장감을 익히게 됐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1983년에 드디어 감독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존 부어맨이 제작 총지휘를 맡은 엔젤이라는 영화였어요. 부제가 데니 보이인데요. 이 영화 엔젤의 무대는 테러가 횡행하는 북아일랜드고요. 주인공은 밴드의 색소폰 주자인 데니라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데니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댄스홀에서 한 소녀를 알게 됩니다. 연주를 마친 후에 데니는 홀의 한 구석에서 그 소녀와 아주 감동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몇 명의 괴한이 그 소녀를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때부터 데니는 테러리스트들을 한 명씩 차례로 처치해 나가죠. 자, 이런 내용의 엔젤은 미국에서도 뭐 흥행 성적이 아주 좋았고요. 여러 면에서 관객의 호기심을 유발했다는 평을 들었는데요. 특히 뭐 서스펜스를 느끼게 하는 복선이라든지 상징적인 에피소드들이 아주 시니컬하면서도 흥행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제 영화 엔젤에서 데니가 색소폰으로 직접 데니 보이를 연주하는데요. 오늘은 실 오스틴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죠. 데니 보이입니다. 지금까지 FM 캐바레였습니다. 아유, 조금 촌스럽네요. 끝에 대인이 외치는 것도. 그래도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 오스틴이 연주했는데요. 데니 보이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엔젤에 삽입된 곡을 오늘은 좀 새롭게 들어봤고요. 아, 이 엔젤이 첫 영화입니다. 닐 조던의 경우. 그리고 첫 영화로 아주 화려하게 데뷔했죠. 그 이듬해인 84년에 그림 형제의 동화인 빨간 장화의 소녀를 토대로 해서 늑대 때가 The Company of the Wolves 만듭니다. 이 영화는 아브리아츠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죠. 이 영화는 한 사춘기 소녀의 망상을 환상적으로 그린 호러물인데요. 소녀의 아름다운 언니가 늑대밥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늑대에 얽힌 몇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에 세트를 만들어서 촬영한 것인데도 그 화면 밀도, 그 깊이가 아주 놀라운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늑대에서 남자로, 또 남자에서 늑대로, 그리고 마을 아가씨가 늑대로 변할 때 그때의 특수 메이크업과 SFX가 아주 놀라울 정도로 박력했습니다. 닐 조던이 엑스칼리버의 존 부어맨에게서 대단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닐 조던의 연출력이 일신 오일신한다는 점입니다. 뭐 중간에 비록 헐리우드에서 좀 이름 좀 내보려고 실수 아닌 실수로 저지르긴 했지만 닐 조던의 작품들에는 그 자신만의 어떤 독특한 스타일이 흐르고 있어요. 그의 이런 스타일은 아일랜드 태생이라는 특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투쟁으로 점철된 정치적 풍토와 역사 속에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 닐 조던은 모든 이야기를 비극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현란하고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고 그 위에 과감한 폭력을 터씌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좀 건조하면서도 냉소적으로 그려서 아일랜드인 특유의 메마른 서정성이 아주 진하게 표출되고 있죠. 이런 일관된 방식은 최근작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환상적이고 동화 같은 영상으로 흡혈귀 이야기를 그리고 있으니 정말 그만의 연출 솜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18세기 런던에서 실제 일어났던 강도들의 이야기인 조나단 와일드를 스펙타클로 만들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도 닐 조던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90년대 영국 영화계를 충실하게 이끌어나갈 몇 안 되는 작가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자, 새해 벽두부터 너무 으실시한 영화를 보게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말에 개봉되죠.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중에서 Guns N' Roses의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 남평면의 윤수연 씨 듣고 계십니까? Sympathy for the Devil입니다. Oh, my game. 충남 대천의 한재덕 씨 잘 들으셨습니까? 그 팥죽 두 그릇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팥죽 뱀파이어와 인터뷰 이 곡을 들으면서 팥죽 생각이 나죠? 좀 뭔가 이상합니다. Guns N' Roses가 부른 Sympathy for the Devil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주 따스한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남 영암군 서우면에서 현성식 씨가 적어주신 그 첫눈에 얽힌 그 부드러운 사연과도 비슷한데요. 포레스트 검프 중에서 깃털이 날릴 때 그때 흐르던 포레스트 조곡입니다. 알란 실베스트리의 음악인데요. 하이텔로 신재용 씨, 김범석 씨, 서건 씨, 박병환 씨, 조지훈 씨, 박정천 씨가, 경천 씨가 신청하셨네요. 자, 대전 유성구 어은동 한빛 아파트의 김승빈 씨는 헐리우드 영화음악 CD도 받으시고요. 이 곡도 함께 해주시죠. 자,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편한 밤 되십시오.